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광고를 보면 다들 짠내 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땀이 비오듯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내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버거운 삶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삶은 버겁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때때로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실패와 낙심이라는 걸 취미처럼 또 습관처럼 느낄 때도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실패만 하게 되는 이 세상,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못해, 아 난 안돼 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 주님의 힘 잊지 마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찬송 준비했는데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합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첫 찬송이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즐겁고 또 평안한 거겠죠. 주님이 함께하는데 자꾸 실패만 하게 되는 세상에서 성공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성공을 딛고 일어서는 다시 달려가는 그리고 또다시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겠지. 주님이 거느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어떤 힘을 주는 내용의 광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할 수 있다라는 실제적인 모습을 주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행복한 자녀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오늘은 또 너를 사랑한단다 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어떤 갈등과 고민도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의 또 네 번째, 세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세 번째 주말, 예, 네 번째 주말? 조금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실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느끼셨는지, 누리셨는지도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행저질라 매일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 문자로 또 인터넷 사연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귀한 선물 드립니다. 행저질라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만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만차를, 도서출판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랩을, 한도 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나침반 출판사에서는 신앙도서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 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찬송과 광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손영진 사모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해드릴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 영어로 교육하는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정효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브로타 교육 방식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CCIS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문의는 031-753-01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What is your name? 베나. 2016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 부활한다. 거룩한 복수.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 세기를 넘어선 깊은 울림. 올 추석 전 세대를 위한 단 하나의 영화. 벤허. 절찬 상영 중. 12세 이상 관람가. 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래 베이비 엑스포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치동 학교올려가 세택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래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전람. 고맙습니다. 피자헛 프리미엄 피자 1호판 판매 돌파 기념 조건 없는 감사 세일. 모든 프리미엄 피자를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더 맛있어진 프리미엄 피자를 부담없이 즐기세요. 9월까지 한 달 더. 1588-5588 피자헛.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2017학년도 전기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성과 지성의 복음사역자를 양성하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세계복음화의 앞장선 글로벌 리더가 되십시오. 원서 접수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교통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오는 9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과 시련을 체험하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93-4456번 02-893국에 4456번 광명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상, 기상, 신병교육대 전달한다. 어제 종참 희망인원에 한해 07시까지 전투복 완전 복장으로 종참을 위해 연병장에 집결한다. 훈련병들 들었으면 빨리 움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종참이 뭔지 궁금합니다. 종참은 종교 참석의 줄임말입니다. 빨리 준비합니다. 이야, 드디어 교회 갈 수 있다. 왼발, 왼발. 교회 앞으로 컷! 근데 교회 건물이 너무 작은데? 다 들어가려나? 다른 종교 건물도 엄청 좋다. 야, 다 새로 지었나 봐. 잡담 금지. 왼발, 왼발.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새 예배당 있으면 참 좋겠다. 신앙 없는 애들은 건물 때문인지 다른 데로 많이 가버렸어. 훈련병들 잡담 그만합니다. 왼발, 왼발. 이동 중에 전달합니다. 교회가 비좁아서 예배는 나눠서 들어갑니다. 육군 훈련소 연무대 교회는 낡고 좁아 예배를 사모하는 훈련병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우리 젊은 훈련병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 건축에 동참해 주세요.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번호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연무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헌금 계좌를 보내드립니다. 새로 지어질 연무대 교회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극동방송에서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진행을 하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성전 건축 모금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저진라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또 동참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먼저 작정하시고 헌신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아니면은 뭐 조카도 될 수 있고요. 교회 지체도 될 수 있겠죠. 제자들도 있고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육군훈련소를 거쳐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한 해 세례받는 장병수만 7, 8만여 명이 된다고 하죠. 7, 8만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또 주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자라나서 자대로 또 배치를 받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회 속에서도 든든히 갓 교회에 어떤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기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는 못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문의 군인교회가 갖고 있는 또 상징, 사역이 참으로도 중요합니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연무대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 구자 10만원 벽돌헌금 뭐 장의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장의자 하나 헌물하겠다 50만원 또 교회 기둥을 세우는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기둥헌금하겠다 100만원 또 한평 건축하겠다 3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도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뭐 10만원보다도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금액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무대 군인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나가야 되고 세워가야 될 그런 교회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군선교는 정말 황금 어장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장병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연무대 군인교회가 앞으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짧은 5주, 6주의 훈련 기간 안에 정말 따스한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연무대 군인교회 새성전 건축에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연무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민옥희 목사님의 찬양 앨범 중에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또 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고 결단하게 될 겁니다. 자,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함께 하시고요. 매주 금요일의 코너 너를 사랑한단다 이재용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볼게요.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줄을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너를 사랑한단다. 함께 하시죠. 자, 매주 금요일마다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삶 속의 고민들, 신앙의 문제들, 또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함께 오픈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대방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너를 사랑한단다 이야기 함께 나눠야 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다 신앙적인 얘기죠. 네. 자, 오늘의 이야기 좀 어떤 이야기죠? 오늘은 아이가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 이유가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또 아픔들을 토로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앙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네.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참 많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부인하는 이런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님이 오늘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 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를 사랑한단다를 통해 도움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 문제로 제가 상담을 좀 받으려고 해요. 우선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요. 아이 아빠는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암 수술을 하고 집에 계속 누워있거든요. 또 사업하던 것도 부도가 나서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고 저희 아이는 잠시 친척 집에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침 6시부터 기사식당에서 일하면서 아이 학교도 보내고 남편 병원비도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올해부터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피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땐 정말 열심히 잘 다녔었는데 성경 암송도 잘해서 항상 1등하고 또 찬양은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게 믿음도 점점 자라나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기뻤었는지 그랬는데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하나님 원망도 했거든요. 사업 부도에, 남편 병에, 집에는 막 가압류도 붙고 자녀랑도 떨어지게 되고, 왜 한꺼번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울면서 참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큰 기쁨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달래봤지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만 하냐고, 조금은 나아지거나 도와주시는 게 있어야 그나마 믿을만 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저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아, 목사님, 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에게 이걸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자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네. 모르는 모습이 되게 많지 않아요? 신앙 네. 가운데?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신앙의 화두지요. 네. 왜 신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고. 예. 물론 뭐 성경의 욥기 자체가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박국의 질문도 그러한 것이었고 또 시편의 많은 탄식시들에도 나타나고 또 고통받았던 여러 선지자들의 고백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화두고 네. 그리고 또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도 이렇게 이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참 짧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한 부분 우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심적인 부분을 하나 짚자면 예. 이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인생의 결론이 난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은 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를 논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왜냐하면 이 소설에도 기승전결,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결말이 나와봐야 결국 이 중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네. 과정 중엔 잘 모르죠. 그렇죠.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 일이었고 뭐가 나쁜 일이었는지조차 사실 우리는 참 알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우리 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방에 중국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겪게 되는 여러 일들 굉장히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좋은 일이 되고 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되고 이런 속에서 세옹지마라는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이런 어떤 사자성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나쁘게 하셨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네. 힘든 일이 나쁜 일은 아니고 이제 결론이 나봐야 이 중간의 과정이 어떤 의미였고 이것이 진짜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생의 끝에 결말이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영원한 그 성취로 마무리되는 삶이라는 지점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도 보면 끝이 좋으면 사실은 다 추억이 되거든요. 네. 끝이 정말 성공을 하면 뭐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대한 지 이제 20년이 지나서 민방위도 이제 다 끝났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제대하고 얼마 안 지나서는 그게 또 추억이 되고 오히려 막 그것이 막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나 이런 거 겪어봤다고 이렇게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고 그거는 이제 제가 무사히 제대를 했기 때문이겠죠. 뭐 예를 들어 군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 삶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군대가 절대 추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무사히 건강히 제대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다 추억이 되고 끝이 좋으면 아무리 고생이 됐어도 그것이 다 의미고 감사하고 추억이 되는 거고 끝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과정이 있었어도 다 후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끝에 망했다. 그러면 중간에 아무리 뭐 성공했고 잘 됐고 했어도 돌이켜보면 아 그때 성공했을 때 내가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말았어야 돼. 혹은 내가 그렇게 돈을 모았을 때 그렇게 예쁘게 쓰지 말았어야 돼. 온갖 후회들이 거기 있겠죠.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렸어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중간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사람은 아니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는 지점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 중간에 모든 것들을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지금의 일들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지기도 하고 네. 집이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아버지는 아프시기도 하고 네. 많은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어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버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아이 참 희망과 소망을 심겨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게 정말 지금 가장 급선무. 네. 그런데 그게 뭐 이제 말로 해서 설득이 되는 그렇죠. 문제는 사실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참 그 일을 하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머니도 역시 참 힘든 길을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을 좀 토로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더욱 주님을 붙들고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믿음이 이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지금 슬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고생을 해도 그 아이의 믿음만 굳건하다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이 그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본인이 이미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이와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나도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 어머니가 겪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떠한 분이셔서 지금 어머니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신 거고 그래서 왜 이 믿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자녀에 대한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지를 이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은 청소년이잖아요. 네. 이 시기는 어려움이 없어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쉬운 청소년은 없죠. 쉬운 인생도 없지만 네. 청소년은 특히 쉬운 청소년은 없습니다. 각자 다 어려움 갖고 있거든요. 뭐 어려움이야 자기 어려움이 제일 크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회의를 겪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꼭 이렇게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만 신앙의 회의를 겪는 건 아니고 가정 형편이 괜찮아도 신앙의 회의를 겪게 되는 지점에 지금 와 있어요. 청소년 시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부모님의 신앙에서 이제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어머니가 무엇보다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이 또 그 기도가 분명히 자녀에게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 아이를 교회에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든 격려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또 은혜를 누리니까요. 예. 네. 자기가 마음이 없더라도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물방울 하나라도 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격려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교육자분들이나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 좀 그 아이를 같이 격려해 나가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려워진 가정 형편 또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 네. 이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어머니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있지만 부모님이 먼저 믿음에 바로 굳건하게 서셔야 될 것 같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대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놓고 목사님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질문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괴로운 내 마음 속에 우리는 탄식하며 주께 묻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 어머니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 잘 붙들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고민을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의 탄식을 주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너를 사랑한단다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의 문제가 곧 내 모습이구나라고 느끼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네. 아이가 이것을 꼭 이 비밀을 알게 됐으면 네. 좋겠네요. 자,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대방중앙교회 이재웅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이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기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고 미루다 보면 정말 큰돈 들어요. 기미가 짙어질 기미가 보이면 도미나 크림. 나이 들어도 피부가 맑은 여자. 전 도미나예요. 태극제약.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이 추천하는 써머스. 물은 정말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써머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제 물도 써머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써머스. 기도의 감격에 전율하라.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기도회가 끝나면 300권 가까이 되는 기도카드들이 매주 회수가 됩니다. 그럼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선 이 기도카드를 놓고 다시 합심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기도카드를 정리하다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한 분을 만나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크산 엄마입니다. 저희 자녀가 10살인데 틱장애가 있었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지금은 틱장애가 없어지고 또 교실에서 학교에서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밝지요.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 특별히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현장에 여러분을 계속 모시고 싶은데요.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9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 9시 50분에 진행되는 미스바 기도회는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기도회라고 신청해 주시거나 서울 320-0555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역할 방송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PD 겸 아나운서, 홍보, 총무행정, 재무회계, 국제비서, 방송기술, 전산 프로그래머, 영상 PD 등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세례교인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주일 오후 5시까지며 직능별 지원 조건 등 이번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 www.febc.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준비된 일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23일 금요일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극동방송 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말 신실한 그런 후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바 기도회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예, 오시면. 분명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연무대에 계속해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연무대라고 남기시면 연무대 군인교회에 헌신하실 수 있도록, 헌금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그러니까 연무대라고 지금 문자만 남기시면 그 계좌 이체하실 수 있는 계좌 이체 헌금하실 수 있는 계좌 번호를 받으시게 되니까요. 그곳으로 여러분이 직접 남겨주시면 또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 찬양은요. 예수전도단의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With Me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번 주말 더 큰 힘 내시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정진라 김상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번 주말 주일도 행복하세요. 내 모든 삶 주께서 내